있다 숨차서 뒤돌아봤을 때 하얗게 쌓인 기억 위로 붙잡고 목적지가 없는 발걸음 너로 가득한 이곳은 어서 조금 더 옅은 어둠 낮가만 구분 없이 너를 따라 걷다 홀로 남은 이곳에 우리는 저 기도가 내리면 마음이 변할까 매일 그치지 않고 쌓여 예고도 없이 남아버린 Stay the same 넌 까마득해 난 제자리에 비바람 눈설이 차가운 마음 깊숙이 꺼지지 않은 불씨 함께 달려오고 향기 맘 가득 남길 난 찬란함 속 그림자 더욱 밝게 빛나길 지나온 사랑은 아름다운 아픔으로 남겨줘 너의 난 세상에 커다란 줄 우린 저기로 가네 고 쌓여 예고도 남아버린 우리 여기 다 녹을 때까지마 내 맘대로 할 수 있게 해줘 떠나기엔 너무 아름다워서 I won't run away run away 너의 기억 다 지워질 때 너를 그리워하는 것까지 사랑을